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중매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의 역사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면서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진실되게 거룩한 영으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예쁨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이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굴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늬 양의 무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돌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돌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돌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돌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 깊으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돌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돌세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돌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돌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만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다 바쳐도 부족한 최고의 영광의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시도록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배 시간을 통해 변화되고 두려웠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됐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전에 몇 번 우리가 고백해봐서 아신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신 분은 배우시면서 아시는 분은 우리 옆 사람이 들으시도록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내게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하나님 주의 보혈로 임해주시고 빛으로 임해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과 우상과 죄악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